según Romano 12, cómo ser cristiano auténtico.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Y otra persona tiene sueño de subir a la montaña más alta de todo.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Y otra persona tiene sueño de viajar por todo el mundo.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꿈입니다. Y todos los siervos de Dios es hacer mejor ministerio. Eso es su sueño. 저의 꿈은 좋은 성경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Mi sueño es preparar buenos currículums para entrenar a ustedes.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Y todo el mundo quiere que su sueño sea realizado.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Y también quiere que su amados sueños también sea realizado.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Todo padre tiene sueño y deseo para sus hijos. 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자녀를 향한 꿈이 나옵니다. Y en su material ahí tiene el sueño, el padre tiene sueños sobre sus hijos.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 padre tiene buen sueño para sus hijos.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Y nadie habla así. 내 꿈은 내 자녀가 망하는 것이다. Y nadie, no padre dice, mis hijos sea destruido.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s padres tienen sueño para sus hijos. 그 꿈은 자녀의 직업이나 업적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Y eso no es solamente por el profesión de sus niños, de su hijo. 자녀가 의사가 되길 원한다. Y uno puede querer que su hijo sea un médico. 자녀가 변호사가 되길 원한다. Y uno puede querer que su hijo sea un abogado.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y cuando el padre tiene sueño sobre su hijo,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Y eso no quiere decir la profesión que va a tener él.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입니다. Y ese sueño es qué tipo de persona él va a ser, qué personalidad va a llevar. 직업도 중요하지만 이 ocupación es importante. 그 이전에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Y todo padre quiere que sus hijos sea persona sana integral.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Y padres quiere que sus niños alaben a Dios.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를 향한 꿈입니다. Y eso es el sueño de todos los padres cristianos. 크리스찬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Los padres cristianos quiere que sus hijos viva honesto, fiel.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Y los niños pueden traer mucho gozos a sus padres.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Y de vez en cuando problemas también. 자녀가 무엇에 중독이 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Y cuando su niño está intoxicado en algo y le duele mucho a los padres.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가 고통스럽습니다. Si los padres encuentra que su niño está haciendo mentiras, se siente mal. 부모는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Los padres quieren que sus niños vivan honestamente.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Y en la Biblia nosotros encontramos David tenía sueño hacia su hijo.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이 Primera Crónica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Y vamos a buscar esa parte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Primer Crónica 28:9. Primer Crónica 28:9. Y tú, Salomón, hijo mío, reconoce al Dios de tu padre y sírvele con corazón perfecto y con ánimo voluntario.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아들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David tenía deseo hacia su hijo y cuando él resumía el reinado de Israel. 그것은 정치를 잘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Eso no era.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Que él haga él sea buen político.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Y más que todo es conocer bien a Dios y servir bien a Dios.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Y en San Juan él tenía también sueño hacia hijos espirituales.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San Juan primera San Juan primera Juan 3 요한 1서 요한삼서 1장 4절입니다. Tercera Juan Tercera Juan 1 1장 3절이요. 1장 4절입니다. 1 4 읽을까요? 예. No tengo yo mayor gozo que este el oír que mis hijos anden en la verdad.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랬습니다. El gozo de apóstol Juan es sus hijos espiritual anden en la verdad. 저도 2008년 1월 1일이 되면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Y yo tenía un culto familiar cuando empezamos este año, año 2008.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Yo tengo tres hijos. 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 dije a mis hijos. 아빠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y lo que yo quiero más de ustedes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no es estudiar muy bien en colegio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Y ustedes anden en la verdad.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라. Que ustedes anden en la verdad este año.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 Y eso me da gran gozos. Ese es el gozo más grande por ustedes.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합니다. Y todos los padres ellos se gozan cuando sus hijos andan en la verdad.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Nuestro Padre Celestial tiene sueño, visión para sus niños.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작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Y nuestro Dios, él anhela, desea que sus hijos sea buen pequeño Cristo.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Y Dios quiere que sus hijos imiten. Sea imitador de Jesucristo.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Nuestro Dios quiere que sus hijos sean espejo que refleja a Jesucristo.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Él quiere que nuestro carácter refleje bueno y imitando a Cristo.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Y sueño de nuestro Dios es que nosotros amemos a él.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Y vivir fielment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Y por eso nosotros hay que tener deseo para aprender palabra de Dio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Y como nuestro Señor Jesucristo hizo en su vida, nosotros tenemos que tratar a nuestro prójimo.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Nuestro Dios quiere que sus hijos espirituales sean discípulos.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Y Dios tiene sueño hacia sus hijos. 그 첫 번째는 그분 자녀들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Y primero que sus hijos imiten a Cristo Jesús.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Y primero nosotros imitamos a Cristo.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들도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Y nosotros entrenamos otros para que ellos también sea imitador de Cristo Jesús. 그런데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Pero hay muchos que son discípulos de Jesucristo.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n la realidad, en la iglesia no hay muchos.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y más que reflejar la gloria de Dios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습니다. Hay muchas personas que oscura la gloria de Dios.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Y Dios está mirando la iglesia de arriba.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Y nosotros sabemos no hay lágrima en los cielos.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를 내려다보신다면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Pero nuestro Dios mirando todas las iglesias de la tierra, él va a lagrimarse.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어서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Y porque muchas iglesias están peleando uno al otro.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Y mirando todos los cristianos que no tienen fragancia de Jesucristo, él se tristeza.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ay muchos en la congregación que no sigue con la promesa de Dios.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Hay muchos que viven juntos sin tener casamiento.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Hay muchos que están mal sexualmente.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Y diciendo que es un discípulo de Jesús no está cometiendo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다. Y no da su ofrenda a la iglesia.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Y en la iglesia hay mucha gente. 찬양도 울려 퍼집니다. Y hay mucha alabanza. 작은 물고기를 차에 붙이고 다닙니다. Y nosotros vemos el pequeño pescaditos en muchos carros.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Y eso dice que soy cristiano. 성경을 들고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Y también entra al grupo celular con su Biblia.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Pero nuestro Dios le duele mucho en su corazón.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no le da gozo a Dios?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será? 제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falta mucho discípulos?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Y los que dicen creyente y los que están en el mundo no hay mucha diferencia. 미국에서 교회를 연구하는 유명한 조지 바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 teólogo que estudia mucho observa la iglesia en Estados Unidos, su nombre es Jorge Bana.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Y ahora no encontramos no diferencia entre creyente y no creyente. 종교 활동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Y solo diferencia es actividad religiosa.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Y los creyentes va a la iglesia y estudia la Biblia. 그것만이 차이입니다. Eso es solo la diferencia. 삶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Pero en la vida actual no hay mucha diferencia.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será?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no hay muchos que vive como discípulo?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의 영적 성숙입니다. Y lo que necesita más en toda la iglesia en todo el mundo es madurez espiritual.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Y damos gracias por tener muchos misioneros por todos lados. 많은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Y plantaron muchas iglesias.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Y ahora vienen muchos miembros como en la congregación.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Pero espiritualmente casi todos son inmaduros.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Y muchas personas en este mundo y llaman invocan a nombre de Cristo.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성을 비추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Pero no hay mucha persona que refleja la naturaleza de Cristo. 문제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El problema es aplicación en su vida. 삶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Y en la vida no aparece amor de Cristo.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Y no ayuda a su prójimo. 희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No vive una vida de sacrificio. Versículo 19. Por tanto, id y haced discípulos a todas las naciones, bautizándolos En el nombre del Padre y del Hijo y del Espíritu Santo, enseñándoles que guarden todas las cosas que os he mandado. Y he aquí, yo estoy con vosotros todos los días hasta el fin del mundo. Amén.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Y esto es núcleos de la palabra de Dios. 가서 제자를 삼아라. Id y hacer discípulo a todas las naciones.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obedecer a este mandato. 그러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Entonces, ¿qué es discípulo?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Y es el creyente es discípulo? 제자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Es discípulo el que estudia la Biblia. 제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Y es discípulo el que viene a la iglesia. 제자가 무엇입니까? ¿Qué es discípulo?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나 학생입니다. Discípulo es el que aprende, el que sigue o aprende de Jesús. 삶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La vida es relación.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La relación más importante de todo es relación con nuestro Dios.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Nosotros tenemos relación con Jesucristo.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Y tenemos relación con Dios.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Y en toda relación de nuestra vida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Y nosotros tendremos que vivir como Señor Jesús nos enseñó a vivir.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Y discípulo es el seguidor de Cristo Jesús.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말은 269번 나옵니다. En Nuevo Testamento y esa palabra sale 269 veces. 제자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Y discípulo es el que tiene relación con Señor Jesucristo. 제자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주변에 함께하는 남녀들입니다. Y discípulo es el que tiene relación con Jesucristo y está alrededor de Cristo Jesús. 제자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Y discípulo es el que vive mostrando la naturaleza de Jesucristo y también su esencia de Cristo. 달라스 신학교 총장인 마크 베일리 박사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Un teólogo Mark Bailey dijo, definió el discípulo así.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No solamente el discípulo aprende de Jesucristo, pero acepta como su vida, acepta todo enseñanza de Jesucristo como su vida.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discípulo es el seguidor de Cristo Jesús. 제자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Entonces, ¿qué expresará bien mejor de discípulos? 로마서 12장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Ahora Romano 12, capítulo 12 nos muestra. 여러분의 노트에 3번입니다. En su material es número 3 Romano. 먼저 로마서 12장 개요를 보겠습니다. Y vamos a ver la introducción de Romano 12. 로마서 12장은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Ahora Romano 12 nos explica cómo qué es el prototipo de discípulos.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Ahora Romano 12 nos da visión de Dios como su niño, como discípulo tendrá que vivir. 여러분 교재 작은 3번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제자들이 관계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Y ahora en Romano 12 nos explica en relación con Jesús nos da cinco aspectos relacional con Jesucristo. 먼저 로마서 12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Y vamos a ver estructuras de Romano 12. 로마서 10장, 12장은 우리가 살면서 맺는 다섯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 Romano 12 nos explica cinco tipos de relaciones.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El primero a relación es relación con Dios.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Y ahora en su material usted ve un cuadros ahí. Uh-huh.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Ahora primero la relación es relación con Dios. Hay que ponerlo con Dios.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Ahora en relación con Dios nosotros hay que rendirnos completamente.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Y esto es lo que explica Romano 12:1. 두 번째 관계는 세상입니다. Y segunda relación es relación con el mundo.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vivir el separado de Dios, separado del mundo. Perdón. 세 번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Y relación con sí mismo.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dar buena evaluación, autoevaluación de nosotros.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Y Romano 12:1 nos explica relación con Dios.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은 항복입니다. Y la vida con Dios nuestra en nuestra parte hay que rendir completamente a Dios.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La relación segunda relación es relación con el mundo.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은 구별입니다. Ahora la vida con el mundo nosotros tenemos que mantener una vidas separadas.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hora Romano 12 3 a 8 explica relación con sí mismo. Eso explica autoevaluación de sí mismo.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Y hay que tener el correcta evaluación de sí mismo.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Y Romano 12, 9 a 13 hay relación con otros cristianos alrededor.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Y ahora con los otros cristianos nosotros necesitamos servir con amor.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Y Romano 12, 14 a 21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Y ahora eso relación con las personas que hace daño a nosotros a nuestra vida.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Y cómo reaccionar a las personas que nos da daño. 우리는 hace maldad.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reaccionar con ellos en manera sobrenatural.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 ahora vamos a explicarle y cada relación en más detalle.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Y primero hay que rendir ante Dios.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로마노 12:1 로마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abrir Romano 12:1.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Y versículo 1. 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 cuerpo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Ahí dice presentéis vuestro cuerpo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제자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Y discípulo es la persona quien rindió su vida a Dios. 제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Y discípulo es la persona quien abandonó su vida para Dios.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Y dice a Dios así. 저는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Y todo mi ser es tuyo, Dios. 제 소유와 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Y mi ser y mi posesión doy a ti.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Y yo me rindo a ti.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Esa persona es discípulo.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Y ese es verdadero seguidor de Cristo.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입니다. Y segundo punto es ser diferente al mundo.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ersículo 1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Que no conforméis a este siglo, sino transformaos por medio de la renovación de vuestro entendimiento, para que comprobéis cuál sea la buena voluntad de Dios, agradable y perfecta. 제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Primero, discípulo tiene relación con Dios. 두 번째,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Ahora, el discípulo tiene relación con mundo.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Nosotros no podemos vivir separado del mundo.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Nosotros vivimos en mundo.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 nuestro Señor nos dijo somos sal del mundo.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 nuestro Señor nos dijo somos luz del mundo.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Y Señor no nos dijo que nosotros somos luz de la iglesia.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Y no nos dijo nosotros somos sal de la iglesia.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 Señor nos dijo somos sal del mundo y sal luz del mundo.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Y todos nosotros ciertamente vivimos en el mundo. 세상 속에 있습니다. Y estamos en el mundo.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Pero no vivimos con valor del mundo.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삽니다. Nosotros vivimos con valor de Dios.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Y el mundo nos enseña otro valor que es diferente de Dios. 돈이 최고라고 가르쳐 줍니다. Y el mundo nos enseña dinero es primero. 마음대로 즐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Y también el mundo nos enseña y tener el mucho placer.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Pero nosotros necesitamos vivir según la enseñanza de Cristo. 세 번째는 올바른 자기 평가입니다. Y tercero es autoevaluación.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Y Romano 12, 3 a 8, vamos a leerlo. 읽을까요?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Vamos a, voy a leer de versículo 3 a 8. Digo pues, por las gracias que me es dada a cada cual que está entre vosotros, que no tenga más alto concepto de sí que él que debe tener, sino que piense de sí con cordura, conforme a la medida de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Porque de la misma manera que en un cuerpo tenemos muchos miembros, pero no todos los miembros tienen la misma función. Versículo 5. Así nosotros, siendo muchos, somos un cuerpo en Cristo, y todos miembros los uno de los otros. De manera que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 gracia que nos es dado, si él es de profecía, úsese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o si de servicio en servir, o el que enseña en la enseñanza, y el que exhorta y en la exhortación, el que reparte con liberalidad, el que preside con solicitud, el que hace misericordia con alegría. Amén.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읽었습니다. Y es un poco largo. 왜냐하면 제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Porque palabra de Dios es más preciso, importante que mis explicacione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Y por eso cuando leemos la palabra de Dios hay que concentrarnos. 제자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Y primero discípulos rinde todo su ser a Dios.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Y él vive una vida diferente del mundo.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Y uno tiene que tener capacidad de tener buena autoevaluación de sí mismo.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Y nosotros tenemos que mirar a nosotros en manera muy muy serio.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Y de perspectiva buena perspectivas hay que mirarnos.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Con perspectiva de Dios hay que mirar a nosotros. 너무 높게 봐서도 안 됩니다. No hay que mirar en lo alto. 너무 낮게 봐서도 안 됩니다. Y no hay que mirar en lo bajo.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Hay que mirarnos bien. Hay que tener buena autoevaluación de sí mismo.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Y esto es tercera relación. 네 번째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Y cuarta relación es amar nuestro prójimo con amor.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Primero, rendir a Dios completamente.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Y vivir una vida diferente del mundo.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Y tiene que tener el buena evaluación de sí mismo.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Y cuarta relación es el relación con otros cristianos con amor.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Y en amor nosotros necesitamos servir a los demás. 12장 9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Y Romano versículo 9 a 11 vamos a leerlo. El amor sea sin fingimiento. Aborrecido lo malo y seguid lo bueno. Amaos los unos a los otros con amor fraternal en cuanto a honra, preferiéndoos los unos a los otros. En lo que requiere diligencia, no perezosos, fervientes en espíritu, sirviendo al Señor.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Versículo 12. Gozoso en la esperanza, sufridos en la tribulación, constante en la oración. Amén. 진짜 제자는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Entonces, verdadero discípulo no es cristiano que viene solamente a la iglesia. 세미나 강의 안에 빈칸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No solamente la persona quien puede llenar el paréntesis en la material. 진짜 제자는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El verdadero discípulo es la persona que rinde completamente a Dios.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Y la persona que es diferente de la persona del mundo.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La persona quien puede autoevaluar de perspectiva de Dios.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Y la persona quien sirve otros con amor. 다섯 번째는 la quinta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Y a la persona que nos da maldad, nos hace maldad y reacciona con ellos en manera sobrenatural.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ay persona que hace maldad a nosotros.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ay persona que nos cuesta mucho. 그 사람들은 신자일 수도 있고 비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Ellos pueden ser cristiano o no cristiano.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Y Romano 14 14장 15절이요. 12장 14절 15절. Versículo 14 y 15 dice: Bendecid a los que os persiguen. Bendecid y no maldigáis. Gozaos con los que se gozan. Llorad con los que lloran. Amén. 이 말씀에서 원수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라 그랬습니다. Y aquí cuando enemigos lloran, usted llore también 원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Si su enemigo tiene algo muy bueno, gozoso, entonces tenga goce, gozo junto con ellos.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Eso es muy difícil.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Pero nuestro Señor Jesucristo nos enseña así.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Y vamos a leer la palabra de Dios.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Versículo 17 a 20 dice: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Si es posible, en cuanto dependa de vosotros,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No os venguéis vosotros mismos, amado míos, sino dejad lugar a la ira de Dios, por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pues haciendo estos ascuas ascuas de fuego atontonarás sobre sus cabezas. Amén.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Y lo que da como mandato en Romano 12 es muy difícil de aplicar.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Y amar a sus enemigos. 쉽지 않습니다. No es fácil.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Y por eso hay que reaccionar sobrenaturalmente. 로마서 1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Y vamos a leer el versículo 21. No sea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Amén.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el discípulo verdadero de Jesús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No es la persona que congrega a una iglesia, mega iglesia.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No es la persona quien tiene mucho estudio bíblico. 진정한 제자는 el discípulo verdadero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Y él rinde todo su ser a Dios.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Y vive una vida diferente del mundo. 올바르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Y él tiene autoevaluación de perspectiva de Dios.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Él sirve con amor a los demás. 악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Y sobre la maldad él reacciona en manera sobrenatural.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Hace 2000 años en la iglesia primitiva discípulos vivieron así.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Y ellos dieron influencia al mundo, ellos cambiaron el mundo entero en ese tiempo. 제자들은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Y discípulo es el que forma bien su familia.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Y el que hace su negocio en manera de Dios.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Y eres el que cambia la sociedad. 그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Esto es el rol de discípulo. 우리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Que es el objetivo de nuestra vida, el visión de nuestra vida. 전 세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Y nuestro deseo es hacer discípulos de Romano 12.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y el cristiano de Romano 12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Él rinde a Dios completamente. 세상과 구별됩니다. Y él vive una vida diferente del mundo. 올바른 자기 평가를 내립니다. Y él tiene autoevaluación de sí mismo, de perspectiva de Dios.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Y él sirve lo demás con amor. 악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Y sobre la maldad, él reacciona en manera sobrenatural. 우리는 이렇게 사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Y nosotros tenemos que hacer nuestra obra para crear este tipo de cristianos. 과테말라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Y queremos que en Guatemala haya muchos discípulos de este tipo por ustedes. 지금까지는 본문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Y ahora nosotros observamos cómo es la estructura del capítulo 12. 이제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Y vamos a ver cómo fluye el contenido del capítulo 12. 로마서 12장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Y Romano 12 no nos dice procurad. 아주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Y no nos dice vivir una vida buena. 우리에게 어떤 도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No está enseñando una moralidad. 제자는 거창한 계획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El discípulo no es una persona que plantea mucho.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El discípulo no es una persona que uno vive por el poder de sí mismo. 일주일에 교회 열 번을 출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El discípulo no es una persona que viene a la iglesia 10 veces por semana. 진정한 제자는 El verdadero discípulo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verdadero discípulo oiga bien y él reacciona hacia las obras que Dios ya me hizo a mí. 그것이 여러분 교재의 2번입니다. Y esto es el número 2 en su material en contexto.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Entonces, y Romano 12 y por la misericordia, la obra que Dios me hizo en mi vida, yo reacciono a Dios.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Entonces, ¿qué Dios hizo en nuestra vida? 로마서 12장 앞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존재합니다. Entonces, en Romano, antes de Romano 12, tenemos Romano capítulo 1 a Romano capítulo 12.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12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Y si nosotros no entendemos qué quiere decir de Romano 1 a 11, no podemos entender Romano 12.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El Romano 12, el capítulo 12, dice, empieza la palabra así que.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므로란 단어를 볼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Y cuando nosotros encontramos esta palabra así que o por eso, hay que observar con mucho cuidado. 항상 그러므로란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Y antes de decir así que o por eso, y Dios nos habla algo muy importante. 그래서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Y por eso nosotros para entender así que necesitamos entender contenido de capítulo 1 a 11.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Y vamos a observar el contenido de capítulo 1 a 11.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Y nosotros podemos dividir esos capítulos en cuatro partes.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Y primero es el Romano 1 a 3. 로마서 4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El Romano 4 y 5 es segunda parte.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Y Romano 6 a 8 es tercera parte.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네 번째입니다. Y Romano 9 a 11 es cuarta parte.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 문제를 다룹니다. Y Romano 1 a 3 está tratando de pecado. 죄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Y pecado es el problema nuestro.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Y Romano 1 a 3 dice todo el mundo son pecadores.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y todo el mundo tiene problema. 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Es el problema más grave es pecado.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Y ese pecado nos separa de Dios eternamente.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Y los judeos son pecadores. 헬라인도 죄인입니다. Y griegos son pecadores. 야만인도 죄인입니다. Y los bárbaros son pecadores también.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Y los eruditos y los que tienen mucho conocimiento también pecadores. 미국 사람도 죄인입니다. Americanos son pecadores. 한국 사람도 죄인입니다. Coreanos son pecadores. 과테말라 사람도 죄인입니다. Guatemaltecos son pecadores.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Todas las personas del mundo son pecadores.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Y esto es el contenido de capítulo 1 a 3 de Romano.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입니다. Es el pecado. 죄. Pecado es de Romano 1 a 3. 그러면 어떡합니까? Entonces, ¿cómo hacemos?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럴 때 상당히 슬픕니다. Y cuando nosotros decimos somos pecadores, sentimos mal. 그래서 로마서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Y por eso Romano 4 y 5 capítulos nos da la solución.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구원입니다. Y solución de Dios por el pecado es salvación.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El Señor Jesús vino a esta tierra. 그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Eres un ser humano perfecto. 그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Y también es Dios perfecto.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Él vivió una vida perfecta en esta tierra.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Él murió en la cruz.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Y él llevó todo costo paga de pecado.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Él resucitó de los muertos. 인간의 문제는 죄요. El problema de ser humano es pecado.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La salvación de Dios es salvación por Jesucristo. 그래서 로마서 4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Y Romano 4 y 5 nos dice solución sobre nuestro pecado. 외우시기 바랍니다. Y que se recuerdan, que hagan memoria de estos.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입니다. Romano capítulo 1 a 3 es pecado. 로마서 4장과 5장은 구원입니다. Romano 4 a 5 es salvación. 자, 세 번째는 로마서 tercero,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Romano 6 a 8. 그것은 성화입니다. Esto es santificación.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El santificación quiere decir el cambio que viene por creer a Cristo como Dios nos quiere.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Y todos nosotros éramos pecadores.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Y nosotros morimos en pecado.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Y esto es el de Romano 1 a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Dios nos dio la solución.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Por Cristo Jesús nos salvó.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Y nosotros recibimos salvación.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다 된 것입니까? Y como recibimos salvación, ahí termina todo.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Y podemos vivir en cualquier manera que queramos. 그렇지 않습니다. No es as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Y debemos vivir según la voluntad de Dios.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Y por eso Dios nos dio Espíritu Santo.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Y esto es el contenido de Romanos 6 a 8.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Y en nuestro ser todavía tenemos el viejo ser.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Y por la salvación de Jesucristo nosotros llegamos a ser hijo de Dios.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갈등합니다. Pero todavía nosotros tenemos el dilemas.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Y nosotros pecamos todavía.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Y por eso Dios nos dio Espíritu Santo. 우리가 성령의 길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Y cuando nosotros oyemos de Espíritu Santo y nosotros vivimos cerca a Dios.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게 길을 기울이면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Pero cuando nosotros pagamos atención al deseo carnal, nosotros volvemos a viejo ser.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Y por eso Espíritu Santo nos ayuda.